속에 여유 불빛도 희미한 이 밤을 따라서 사라져 가버린 그 여인 높다란 코트에 빛나는 눈동자 단 한 번 남기고 말없이 가버린 그 여인 안개가 자욱하게 내 눈에 어리어 있네 너무나 허무하여 새하얀 안개만 보네 안개 속에 여운 그대로 가슴가 스며든 안개에 내 눈이 적시네 내 눈을 적시며